사람 곁에 없으면 보고 싶은 사람 널 그리다 잠들면 꿈속에서 만날까 오늘도 난 널 생각해 네가 내 사랑이라면 네가 내 사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곁에 내가 산다면 매일 외로움에 아파도 매일 기다림에 지쳐도 난 괜찮아 내가 사랑하니까 여기 있는데 왜 넌 먼 곳만 봐 곁에 있는데 내 사랑을 못 봐 항상 같은 자리에 너만을 기다리는 하수와 비 같은 사랑 네가 내 사랑이라면 네가 내 사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곁에 내가 산다면 내가 사랑하니까 바보처럼 기다리는 이유 나보다 더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내 사랑이라면 한 번만 사랑한다면